서격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대표단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방문 기간 외무성 부상을 의례 방문하고 군총리 평화연구소 사회과학원 일꾼들과 현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